은행도 투자를 하죠. 은행이 투자한 걸 대출이라고 해요. 우리는 편의상. 그럼 은행도 차입자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차입자가 괜찮은 놈인지 돈을 꿔줘도 되는지 이런 거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이 여러분들 또는 우리들한테 대출할 때 뭘 보냐면 우리들의 이걸 보는 거예요. 부채 감당 능력. 그 부채 감당 능력을 측정해서 비율로 나타냈다? 그걸 바로 뭐라고요? 부채 감당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입자 판단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 식 대단히 중요한 식. 분모에 뭐 들어가요? 네,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가고요. 위에는 순영업 소득이 들어갑니다. 자, 모든 식에서는 말이죠. 사실 위를 보는 거예요, 위. 자, 그러니까 은행이 차입자에 뭘 판단하겠다? 소득을 판단을 해서 과연 이분이 이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되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죠. 어떨수록 좋겠어요, 이 값이. 클수록 건실한 차입자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란 뜻인데 쉽게 말하면 빚이고 순영업 소득은 수입이죠. 그래서 이 비율은 모분의 뭐다? 빚분의 수입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식을 그대로 물어봐요. 시험에서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의 비율입니다. 첫 번째는 공식 외우는데 역시나 좀 몰입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얘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언제 융자를 하겠냐 이거예요. 차입자한테. 그럼 얘를 판단할 때는 일단은 두 개가 같을 때부터 출발을 해보자고요. 위아래 같으면 이 값이 몇이다? 1이죠. 그럼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 기준은 몇이다? 1입니다. 1이 좋나요? 1이면은 대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은행에서. 1이면은 요 아랫돌이랑 윗돌이랑 똑같다면서요. 부채 서비스액과 순영업 소득이 같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가령 제가 목동 학원에서 100만 원을 받아요. 월급을. 띵동 하고 들어오는데 오후에 국민은행에서 띵동 하고 이렇게 빼가는 거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좋아요? 나빠요? 보통 이런 삶을 전문용어로 거지 같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저는 이거 얘기할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예, 이게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나는 내 사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당률이 1이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번 대로 빚 갚는데 다 쓰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갚는 차입자나 돈을 받는 대출자나 좋다 나쁘다. 으아, 모두 위험하다. 가령 저 같은 차입자의 부채 감당률이 1이면 대출 안 해줘요. 은행에서. 이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수입이 1원만 줄어도 빵꾸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이면 안 돼요. 그럼 1보다 어때야 돼요? 크길 바라겠죠. 자, 잘 보세요. 1보다 클 때를 시험에서는 딱 세 가지 패턴으로 냅니다. 패턴. 자, 첫 번째는 식을 그대로 내요. 1보다 크다는 건 얘 위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뭐보다 크다? 순영업소득이 부채보다 크다. 이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자, 이 얘기는 수입이 빚보다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보다 크면 순영업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나옵니다. 시험에. 순영업소득이 크니까 그러면 부채를 감당하고도 돈이 어떻게? 남는다. 자녀액이 남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의 문장을 냅니다. 자, 1보다 작을 때 얘기를 해볼까요? 1보다 작으면은 순영업소득보다 뭐가 크다? 부채 서비스액이 크다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는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보다 작으면 망했어요입니다. 정답은.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래서 1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차입자의 부채 감당률을 계산을 해서 1보다 큰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행의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주거용 부동산에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오피스 빌딩 같은 어떤 부동산? 상업용에서 쓰는 비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